야너 우리가 무슨 타이타닉에 타이는 것도 아닌데 좋아지겠다는 말을 해넌 이 길을 갈 테니 너를 따르랬지 You got nothing on me You don't care about me There's no about me You got nothing on me for real 제발 재지 말고 말해 Baby 단소리 넌 집어치우고 말해 내게 왜 넌 미련해 미련해 잘낸 것도 Show me.